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대변인이 19일 남조선에서 5월 9일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패당이 저들의 동족 대결과 4대 매국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당 후보를 비호 두둔하는 비열한 노름에 매달리고 있는 데 대해서 폭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